시간이 흘러가 길게만 느껴졌던 내 하루를 돌아봐. 찾기만 한데 그땐 몰랐었지 그냥 지나쳤던 것들. 오늘따라 더 보고만 싶어지는 되돌릴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들. 손목에서 흐르는 비 같은 시간 기억은 다 내려가 어느새 넓은 바다. 과거와 현재 흐르는 건 똑같지만 잡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남아. 어른이 되려 멀었나 봐. 아니 되기 싫다 어리광 부리는 건가 봐. 알 수 없는 날들은 잡지 못해서 계속 떠내려와. 몸을 맡긴 채 이 시간에 또 떠나가. 항상 흘러가는 그 적은 일들 속에 물린 떠나가 버린 네가. 힘이 들 땐 내 옆에 기대어 천천히 무겁게 걸었던 네가. 어느새 추억이 됐어 기쁜 거 오오 모든 게 돌아와 주길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인 걸까. 우린 떠내려가 떠내려가 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 떠내려가 떠내려가. 우린 떠내려가 떠내려가 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 떠내려가 떠내려가. 뒤돌아보면 혹시 보일까봐 앞에 있는 것들에 자꾸 부딪혀. 난 멍이 들고 아프고 나서야 어쩔 수 없는 거야. Yeah. 수많은 단어 중에 그립다는 말이 왠지 내겐 더 추억들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줘. 근데 또 떠내려가고 다음이 다가와 자연스레 현재의 나를 맞추겠지. 어떤 기억 속에 아픔도 는 후회가 또 다른 곳에 아쉬움 속에 핑계가 말끔히 떠내려가. 그래도 남은 건 기분 좀 항상 흘러가는 그 적은 일들 속에 물린 떠나가 버린 네가. 힘이 들 땐 내 옆에 기대어 천천히 무겁게 걸었던 네가. 어느새 추억이 됐어 기쁜 거 oh oh 슬픈 거 oh oh. 모든 게 돌아와 주길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인 걸까. 우린 떠내려가 떠내려가 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 지난 일에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는 건 꿈 같은 바람인 girl. 모두 오늘도 바쁘게 지내 바로 잡힐 듯한 지난 일에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는 건 꿈 같은 바람인 girl.